안녕하세요. 항상 오프닝에 하는 인사지만 오늘은 왠지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안녕하신가요? 네. 안녕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인생에서 진짜 아무 탈 없이 편안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나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누군가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 안녕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네. 저희 마리스 라디오도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번 올려보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원래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송하는데요. 오늘은 3주 만에 방송을 하죠. 그렇죠? 비가 네. 왔어서. 네. 아무튼 맞아요. 6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마이 리틀 스테이지 마리스 라디오. 우리 동네 소식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는 동네가 되길 바라며 라디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네, 저희 소개가 늦었네요. 이번에 마리스 라디오 시즌2의 진행을 맡게 된 네, 언어의 마술사 네. MC 수호고요. 해피보이 MC 율 인간 주크박스 MC 곰진환이고요. 네, 여러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웃음과 네, 우리 동네의 좋은 소식을 yeah. 전할 수 있도록 즐거운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해 yeah.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BGM이 너무 작은 것 같죠? 네. 자, 오늘 오프닝으로 안녕이라는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MC 율은 요즘 안녕하신가요? 아니요 전혀요. 왜 기대했다는 듯이 제가 해피보이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예. 너무 아니라고 네.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서 왜 안녕하지 않죠?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아. 좀 MC율 마이크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목소리가 잘하니까 네. 네. 팔이 네. 맞네요. 네. 아무 탈 없이 편안해야 되는데 혹시 네. 곰신환 씨는 뭐 예. 안녕하신가요? 저는 네 안녕하죠. 이게 탈 없이 편안하면 안녕한 거라잖아요. 네. 네. 별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 되게 사실 불편한 걸 못 느껴서 네, 안녕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안녕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 게 네. 발목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네. 쩔뚝쩔뚝하면서 보면은 네. 오늘은 좀 걸을 수 있지 않는 상황이 걸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순서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마리스 라디오 총 4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마리스 뉴스, 2부는 몹쓸 투표. 3부 화가 난다, 4부 내가 받고 싶은 위로의 말,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네, 자 그래서 1부 순서는 이제 우리 동네 너무 중요하죠, 소식, 그렇죠,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소식을 전하는 마리스 뉴스인데요. 네,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네, 놓치면 너무 너무 아쉬운 알찬 정보까지 네, 마리스 뉴스 이거 아시죠? 몰라요. 몰라요? 한번 해주세요. 뭔가요? 네, 내 마음 속에 저장. 네. 네. 그렇죠. 아이고. 아 날씨 추워지고 사람이 없지만 아, 너무 죄송해요. 다행이네요. 사실 1부 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면 남의 그렇죠. 일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렇죠. 우리 하지만 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그렇죠. 무엇인지 네. 또 우리가 축하할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1부 순서 마리스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t's go.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마리스 뉴스 앵커 MC 소호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상 해피하게 해피하게 준비하는 해피 율 기자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마리스 뉴스 해피보이 MC 율입니다. 누가 봐도 좀 MC 율 기자가 네. 좀 졸린 것 같지만 너무 해피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번 소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민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대문구 관내 25개 동물병원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가 대상입니다. 다만 개의 경우에는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술료는 단돈 5,000원, 배고플 때 햄버거 세트도 못 사 먹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저렴한 5,000원. 이 5,000원이면 우리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선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서대문 구민의 해피해피하죠? 목소리가 그렇게 해피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해피한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5,000원이면 사실은 약품의 가격이 아니라 그러고요. 그냥 그렇죠. 수급이 근데, 정도니까 예, 사실은 그 정도? 그냥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네, 것 같고 사실 것 같아요. 좀 구청에서 잘 준비한 거지 않을까. 구청과 이게 동물병원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시지 않았나라 생각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이제 반려동물까지 이제 그렇죠. 신경 쓰는 구청 네. 서대문구 우리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면서 해피해피한 소식을 좀 슬프게 전해준 율 기자에게 항상 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정말 엄청난 소식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곰 기자 네. 곰진환 기자가 이제 엄청난 소식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예, 항상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엄청난 기자 공진환 기자입니다. 제게 입으로 상당히 민망한데. 예, 제가 오늘도 진짜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요새 좀 날씨가 되게 쌀쌀하고 또 가을이 깊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항상 커플들에게 좀 큰 고민이 생기는데 MC 소호님, 네, 커플 입장으로서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좀. 고민이 왜 있을까요? 약간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저는 네. 사실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네.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밖에 네. 나가기도 힘든데 네. 가을에 뭐가 고민이죠? 그렇죠. MC들은 뭐가 고민이에요? 커플에게 해당되는 커플에게 네. 해당되는 거지만 가을 커플이 가을을 좋아해가지고 아 네. 가을 남자구나. 네, 저는 네. 11월 생이라가지고 네 아무튼 아, 고민거리를 네. 만들어 내야 된다니까요. 네, 한번 만들어 주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네 뭘까요? 갑자기 생각나요. 순수 애드립으로 진행하고 네, 있어요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네. 네. 실외에 데이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을은 괜찮잖아요 아직까지. 아니 힘들어요. 괜찮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힘들어요. 저는 네. 실내가 좋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네. 그게 좀 힘든 점이지 않을까. 아 네. 그렇다면 실내 데이트를 해야 되면 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아, 돈 많이 그렇죠. 나가죠. 돈이 많이 들죠. 그냥 밖에 실외 데이트는 좀 싸서 다니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싸서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 그 바로 고민거리가 사실 가을 하면 소풍이 또 가을에 꽂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사실 괜히 저기 여의도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그렇죠. 살려 죽을 뻔하고 자전거 타고 네, 또 한강 또 바로 앞이니까 또 더럽게 춥고 그렇죠. 네, 여자친구는 네. 또 춥다고 짜증낼 거고 아. 그러면 나는 또 무능력한 남자가 되는 거고 그럼 아. 결국에는 또 그렇죠 겨울을 크리스마스를 나기 전에 바로 차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진짜로요? 네 사실 그 이런 정도까지인가요? 네, 뭐 그렇게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공감하진 않은데 네 이번 가을에는 그런 걱정 저 멀리 저기 개나 줘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10월 21일 토요일에 서대문에서 경치 좋고 또 분위기 깡패로 유명한 저기 안산 있죠. 그렇죠. 무한도전에 예, 나왔었죠. 그렇죠. 안산. 그 안산에 가을 단풍길 걷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해서 또 커플들의 성지순례 장소로 사랑받던 이 안산 벚꽃마당이 그렇죠. 예, 또 가을을 맞이해서 단풍길로 확 변신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또 마동 초등학교의 귀여운 친구들이 풍물패 풍물패로 흥을 돋궈주고 또 서대문구 라인댄스 시범단의 문화공연에 또 공연이 결정타를 날린다고 하시니까 네 그렇게 많이들 참여하시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 축제일 때가 예.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렇죠. 가을에도 단풍을 위해서 또 준비를 네, 이렇게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소식인데 좀 더 하이라이트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실은 저만 알고 네. 있으려고 했던 건데 네. 네 사실 이번 안산 가을 단풍길 걷기에 바로 경품 추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와우. 경품 추첨. 네, 경품 추첨 예. 어떤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청춘들을 위해서 또 강북 삼성병원의 종합 건강 검진권. 아, 예. 너무 좋죠 이거. 네, 또 서대문구 체육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전거. 네, 자전거를 선물 걸었답니다. 예, 이런 것 외에도 또 수많은 상품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경품 타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진환 예. 기자가 자기만 예. 또 상품을 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렇죠. 빼먹은 게 있는데 사실 그렇죠. 경품 추첨은. 현장 접수가 아니라요. 사전 예, 접수에 하나에서만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네. 이미 이제 사전 접수가 시작됐으니까요. 네. 서대문구 체육 문화체육과로 전화하셔서 사전 접수하시고 경품의 행운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만 사전 접수해놓고 미리 좀 받아가려고 했었는데 아, 그렇죠. 이거 아주 네.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으면서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리스 뉴스 오늘도 참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재미없게 들어주셨지만 우리 서대문구에게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 이게 좀 같이 박수 쳐주면서 우리가 서대문구를 네. 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면서 항상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마리스 뉴스 마리스 뉴스 앵커 MC 수호 MC 율 MC 공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리스 라디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갑자기 알아보는 10대 언어 시간입니다. 10대 언어. 네, 10대들이, 10대들이 내는 소리. 10대들은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하죠. 네, 발컨. 자, 발컨. 발컨. 혹시 정답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발컨. 발컨 남자라면 알지 않나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많이 쓰는 단어라. 발렌시아 컨츄리? 좀 배우신 분이시네요. 혹시 저기 우리 10대 같은데 우리 아이들 10대 맞죠? 너요 네. 빨간 옷 입은 거요. 몇 살이에요? 11살. 너 지난번에 저거... 여기 와서 앉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어... 이번에 사연 넣었죠. 내가 넣은 것 같던데. 아닌가? 아무튼 발컨이라고 알아요? 발컨. 너희들이 쓴다는데? 그래, 옆에 있는 알았는데? 친구 알아요? 발컨이라고? 발컨? 발컨을. 주로 이게 남자들이 알 것 같은데. 선물이죠. 이거 굉장히 네. 유명한 수제 노트. 요즘에 잘 나간다는 그 수제 노트인데. 그렇죠. 장인이 한땀 한땀 네, 직접 한땀 한땀. 만든. 발컨을 정답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발컨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발컨 바로 이 발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몸에 있는 그 발이고요. 컨이 네.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네. 발로 컨트롤한다는 뜻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게임을 굉장히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네요.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죠. 발로 하듯이 한다 네, 이런 느낌으로 게임 발로 하냐 이거를 이제 발컨으로 한다. 예, 발컨이라는 단어 저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예. 한 번밖에 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뭐 게임 형 같이 해가지고 같이 게임 못하겠어. 그럴 수 있죠. 네. 아 제가 게임을 못해가지고요. 네, 네. 많이 못하죠. 살아있는 발코마.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2부 순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MC요? 자꾸 대본을 연습 안 해오죠. 네. 뭐 탁재훈인 거야 뭐야? 여러분들 사실 저희가 탁재훈 씨하고 신정환 씨를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직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연락 아 굉장히 호의적으로 네, 해주다가 호의적으로 하다가 저희가 요구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제가 도박해도 봐드렸는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네,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2부 순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이번 2부 순서는 몹쓸 투표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양념후라이드, 짜장짬뽕, 문과 이과 등등 사소한 듯 중요하고 별거 아닌 듯 별일인 머리 아프고 목 땡기고 골치 아픈 어려운 선택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 혼자가 아닌 호박골 주민들이 다 함께 고민하고 투표하고 분석하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사실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스티커를 저희 우리 미니언즈를 통해서 캡틴 미니언즈를 통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고요. 또 내가 한쪽에 지지하는 이유 등을 적어서 사연 용지에 적어서 그렇지.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네. 선물도 드리고요. 뭐 사연도 읽어드리고요. 다양한 선물들을 팡팡 터지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쓸데없는 몹쓸 투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나 곰진환 씨 오늘의 네. 몹쓸 투표 질문은 무엇이죠? 네, 오늘 이런 투표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그렇죠. 예, 추석하면 또 생각나는 음식이 송편이잖아요. 그렇죠. 송편 추석하면. 네, 아니, 과연 우리들이 먹는 이 송편 속재료로 달콤한 깨냐 아삭아삭한 콩이냐. 그렇죠. 호박골에서 네. 한번 결론 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나요? MC 수호 씨. 예. 저는 사실 깨를 선택을 했어요. 왜 깨를 선택하시죠? 일단 왜 선택했냐면 예. 사전에 우리가 회의할 네. 때 MC 유리 콩을 선택해서 깨를 선택했는데요. 너무 사실적으로 극사실주의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깨가 근데 달달하니 맛있잖아요. 그쵸, 저는 달죠. 그래서 깨가 좋은 것 같아요. 좀. 깨가 네. 고소하고 달달해서. 그렇죠. MC율은 아직 입맛이 애라 가지고. 아 이분이요? 네. 아 제가요, 아, 제가요. 네. 그래서 깨를 선택했다. 당연히 콩입니다. 왜 당연히 콩이죠? 여기 호박골 주민들은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콩은 네. 네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가운데서는 콩이 당연히. 아, 저 MC율 고향이 강원도라. 강원도 출신이라 네. 가운데서는 콩이 더 유명합니다. 그렇죠. 콩이 더 고소하고 아삭한 네. 맛이 있어요. 네. 단백질도 또 들어가 있고. 네, 깨는 그렇죠. 좀 너무 달고 그렇죠. 씹히는 맛도 좀 덜하고. 지방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살 더 쪄요. 콩은 좀 영양가도 있고. 그렇죠, 콩은 단백질이라 네, 또 다 네. 근육으로 가는데. 강원은 콩 농사가 잘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콩이 많아요, 깨보다. 자, 그래도 투표 결과를 보면 우리 MC율의 네. 말을 반박하듯이 네, 콩은 그렇죠. 딱 지금 두 개가 네 하나 겹쳐 있으니까 세 개네요. 근데 제가 정말 억울한 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너무 콩 콩이 네. 맛이 없어 보이는 사진을 해놔가지고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이런 콩은 맛이 아, 없죠. 이거 콩이 아 콩이 약간 너무 호불호를 타는 콩 모양이긴 한데 아, 콩이 너무 꽉 차게 해놨으면 저도 이런 걸 싫어해요. 한 두세 네. 개 정도 들어가야지. 근데 이 정도로 네. 몰표가 나왔던 적이 저희가 없었잖아요. 콩이 10개씩 그렇죠. 네. 들어가면 누가 좋아. 뭐 사실은 호박골에서 네. 결론을 내리는 우리가 지금 몹쓸 그렇죠. 투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박골에서 결론을 무언가를 내려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깨가 너무 이겨가지고 사실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 그러게요. 너무 압도적으로 이거는 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콩을 싫어하는 아이가 네. 몰아서 한 게 아닐까. 네, 아무튼 그래서 해봅니다. 사실 네. 저는 이게 추석하면 송편 이래가지고 송편을 이렇게 투표하라 그러면 사실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많이 네. 했고 사실 추석 전주에 저희가 라디오를 준비했던 거라서 사실 송편이었는데 예. 오늘도 역시 또 사람들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빨리 결론 내려볼까요 한번?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콩보단 깨가 추석 송편 속재료로 네. 더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2부 순서를 끝내보고요. 예. 2부 순서 다음 주 몹쓸 투표 주제는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스티커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점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네. 빨리 3부 순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순서에서 만나뵐게요. 커밍송. 네, 럭셔리 공연 방송 마이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알아보는 10대 언어 시간입니다. 아니요, 40대 언어네요. 아, 이거 누가 적었어요, 대본? 네, 40대 언어 시간. 40대. 네, 40대들이 이거 40대 리노 소리 내나요? 네. 네, 어떤 소리죠? 졸팅. 졸팅? 혹시 졸팅이라는 정답을 알고 계시면 선물은 여기 굉장히 많으니까 네. 졸팅이라는 정답을 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은데 졸팅이라고 정답 아실까요? 졸팅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예요? 어떤 거? 질문을 낸 사람이 모르면 안 되니까. 졸팅? 졸이 약간 졸라, 보통 접두어로 쓸 때 약간 그런 말씀 안 돼. 비속어라서 졸지에? 네, 정답을 아신다면 졸업 미팅. 아, 땡입니다. 땡. 아, 약간 20대 언어에 가까운 것 같아요. 비슷해요. 이거 40대들이 네.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버님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40대 분들이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썼던 네. 단어인 것 같아요. 한 20대 네. 30대쯤에 졸팅. 혹시 정답 한 번 더 맞출 사람 있나요? 정답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이 기가 막힌 선물이 날아갈 건데 졸팅 졸팅 아무거나 던져봐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팅팅팅팅 네, 아무튼 정답을 한번 그러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답! 졸면서 채팅하는 아! 것 오답인데 오답인데 오, 완전 틀렸네. 오답이어도 뭐 사실 거 저희가 오답이어도 마음에 들면 선물을 드리긴 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네 안 드린대요. 네. MC율이 마음에 안 MC율이 안 들면 안 되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문제 냈으니까 제가 정하는 거죠. 네, 졸팅 한 번 더 네. 있을까요? 졸팅 없죠? 없죠. 어, 네, 정답. 한번 해보세요. 네. 관심 진입이... 없어요. 졸 튕기네. 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음에 제 사일이에요. 자, 나와보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요. 귀걸이 있고요. 아, 귀걸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 귀걸이 하나 드릴게요, 제가. 혹시 여자친구분 귀걸이 하시나요? 아, 귀걸이 여자친구분 있으시니까. 이게 참고로 이게 수제예요, 이것도. 그래요. 장인이 하나 한 땀 한 땀 포장 안. 네, 이게 요즘 귀걸이가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오진 않잖아요. 어, 그래요? 네. 몰라요 전. 저도 잘 몰라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세요. 제가 드리게 취향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굉장히 비싸게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아, 메이드 인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코리아죠. 메이드 인 코리아. 아, 죄송합니다. 아, 일본어로 그렇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아이고, 박수 쳐주세요 우리. 네, 박수. 아이고, 틀렸지만 아무튼 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졸팅. 졸지하게 된 미팅. 그렇죠. 졸지하게 된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쵸. 사실은 실제로 이걸 쓰는 네. 사람이 있을까라고 네. 퀘스천이 들긴 하지만 이거 네. 저는 뭐 본 적이 없는데요. 40대. 어이구, 저희 강아지가 왔습니다. 우리 아까 호박골 뉴스를 마리스 뉴스를 들으셨는지 아,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네요. 예방접종 5천 있어요. 단돈 5천 원이면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동물병원에서 25개 동물병원 아무데나 됩니다. 네, 아유, 25개를 있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아무튼 예방접종 받으면 되고요. 아무튼 졸팅인 이렇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3부 순서는 어떤 거죠? 화가 난 달인데요. 네. 3부 순서는 마리스 라디오 시즌2에 새롭게 준비된 코너 그 이름하여 바로 화가 난다라는 코너인데요. 네. 자, 세상 살다 보면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네, 열불터지는 그런 세상 살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답답한 속마음들 저희 이곳 마리스 라디오에 털어놓으시면은 저희가 시원하게 대신 화도 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선물도 주는 그런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은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화나는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MC 검진환 씨. 네. 네, 난 이럴 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네. 화가 난다. 너무 부들부들 부들부들. 너무 무섭다. 자, 바베큐 해준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먹은 협력 업체. 아, 어디 회사 일하시는 건데 다른 데서 바베큐를 드셨나 본데. 먹는 건 자기들끼리 먹고 치우는 거는 갑을 병정 중에 정인 우리들이. 아, 그렇게 다 치워버렸다고 하시네요. 진짜 와, 고기 맛있었어요. 핵서운 진짜 너무해요. 엉엉유유. 그럴 거면 처음부터 파티라고 하지 말던가. 그래서 난 화가 난다.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MC율 어떻게 어떠세요? 네, 프로 불편러. 우리 네. 호박골의 프로 불편러 MC율. 저희 지금 해피보이로 변환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긍정적이게 답을 드리자면 네. 긍정적이게요. 갑자기 긍정적이게 나온다고요? 아까 계속 대신 화를 내 주셔도 돼요. 근데 저 같으면 치우지도 네. 않았어요. 아. 제가 엎었어요, 저는. 근데 제 생각엔 네. 이거 뭐 일을 하신 직장인이나 아니면 뭐 약간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좀 네.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협력업자끼리 그렇죠. 자기들끼리 먹고 네. 사라지고 바비큐 파티 한다고 이렇게 일을 벌려 놓고 차리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따로 그렇죠. 있고 먹는 사람 네. 따로 있고 이거 누가 냈는지 봐요. 모르겠는데 네. 혹시 이거 내신 분 있으면 선물 드릴게요. 여기 안 계시죠? 없죠, 역시. 네. 아무튼 저희 이거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를 한번 화 좀 내주세요. 그 협력업체 지금. 욕해도 돼요? 아, 욕. 아, 네, 쌍욕 빼놓고. 네, 우리 어린이 지속 효과 때문에. 아, 이제 해피보이라가지고. 네. 네. 협력업체 나빠요. 아, 네. 협력업체 나빠요. 네. 그러지 마세요. 평소 말투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베큐 저도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네. 다음부터는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협력업체 저희가 알면은 찾아가서 네, 한번 저희들이 대신 고발을 해드릴게요. 네,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네. 한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컴플레인 걸고.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화가 난다 코너를 가져온 이유는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화가 나는 내용들을 꾹꾹 담을 때가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대신 화도 내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축하도 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코너인데 네. 이번 주에는 또 한 개만 들어왔어요. 네, 요거 하나만 들어왔는데. 네. 아무튼 긍정적으로 네. 봐도 화가 나는 일이 없는 우리 역시 네, 서대문구 호박골 그렇죠. 다음 주에도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네. 자 4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네 럭셔리 공연방송 마리스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부 순서는 바로 주제 사연 코너입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제가 뭐였었죠? 바로 내가 받고 싶은 위로의 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또는 이번 가을에 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지 장소 시간 느낌 사람 뭐든 좋습니다. 예.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았던 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다 함께 해주고 위로의 라이브 노래까지 들려드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그런 네. 코너인데요. 저희가 노래를 이번 주에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2주 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네. 사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굉장히 이 사연을 읽다 보면 아마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네.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한번 주제에 맞는 사연을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예.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넌 네.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내라고. 와. 본인한테 쓴 건지 아니면 또 누군 다른 친구에게 쓴 건지 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쓴 것 같아요. 이걸 들었을 때 힘이 됐던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말을 들어서 힘이 됐던 건지 저는 주변 예. 사람들이 이렇게 넌 할 수 있어 지금도 그쵸.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네. 좀 자주 해주면 좋지 사실, 않을까. 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이런 네. 말들이. 아무튼 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MCU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정민 학생이네요. 12살 이정민 학생. 12살.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사는 이정민입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 노래는 키썸 씨의 잘자입니다. 네. 저는 하루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많이 일어나서 안 돼요. 네. 잘자 신청곡입니다. 이러네요. 아, 불행한 잘자. 12살에 불행한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좀 잠을 네. 잘라면 생각이 많이 나나 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약간 그래서.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MC율이? MC율이 그러면 조금 처방전을 한번 줘야 되는데. 네. 본인은 이렇게 극복한다. 자지 마세요 저처럼. 아, MC율은 아침에 자요. 12살 아이에게. 저 해 뜨고 자요. 해 뜨고. 12살 오늘도 네, 한숨도 안 자고 나왔죠. 안 자고 자지 말라고. 자 그럼 한번 네. 일단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인님이라고 합니다. 21살.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이름은 네, 친구가 돌아왔어요. 송별회 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왔어요. 컴백 컴. 다시 환영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휴 홍대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홍대에서 보자 친구 네 홍대에서 네 만나세요. 아무튼 신청곡은 네. 컴백홈이고요. 누굴 컴백홈이죠? 이게 주제에 맞지 않는데 왜 주제 코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읽었던 것 같고요. 예. 자 근데 이번에 주제에 맞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불러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분이 잘하고 있어. 네, 그렇죠. 넌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이 힘을 맞네. 주기 위해서 수고했어 오늘도 불러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을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을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덧난 수고했어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주제에 벗어나서 다른 네.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호박거래 이 주제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연애에 그렇죠. 관련해서 너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너무 짧은데 네. 연애에 관련해서 많이 왔는데 연애에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곰진아 씨가? 네. 자 우리 15살 오윤종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네 사연이 여자친구 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여자친구 구해요. 15살인데 그래서 신청곡도 저스틴 비버의 러브 유어셀프를 네.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네. 저는 김우영 뭐라고 네. 써는지 잘 모르겠어요. 18살이고 여친이 안 생겨요 유유했고요. 아~ 신청곡인지 가수인지 모르겠는데 네. 작두라고 써있죠. 자두 아닌가요? 자두라고 써있습니다. 작두 우리 여친이 아,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네, 김모군께서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배준서 15살 배준서 학생 네. 이 친구 좀 다르네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네. 성숙하네요. 좀 성이 있은 것 같아요. 싸울 기미가 보여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친구는 아~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 그렇네요. 15살이잖아요. 김태우의 사랑비가 아, 사랑비. 사랑비. 사랑비가 항상 내려서 아무튼 좋았으면 좋겠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또 우재현 씨. 15살 우재현 씨가 보내. 15살 때 되게 많이 보냈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 이름을 써줬는데 다현이 내꼬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다현이 아마도 트와이스의 그 다현이 트와이스의 다현이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상 속의 사람 네. 다현이 내꼬 다현이는 네. 너꼬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모두의 것이지. 혹시 네. 다른 다현이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네. 임성은 양이고요. 14살이고요. 14살인데 좀 금지된 사랑을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네.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이번 주에도 또 불러드릴 노래가 너무 많아서 여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거 아닌데요? 여친 만들고 싶어요. 아 임성운 아 남자 이름이군요. 네.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는데 여자친구 네. 꼭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다음 사연 뭐가 있죠? 17살 임정원 씨가 써주셨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좋아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제가 네.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저희 복 MC 소호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곡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이런 노래가 있었고요. 예. 자, 한번 더 읽어볼 아, 다 읽었네. 마지막 사연이네요. 이거 한번 읽어줄까? 어, 이름은 이게 되게 재밌는 사연이에요. 네. 이름을 써 지웠네요. 네. 네. 어 연애에 대해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밑에 있는 거잖아요. 사연을 읽으라고요. 아, 사연이요. 아, 읽구나. 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제가 사랑해도 될까요? 네, 하면서 이제 아, 안 돼, 안 돼.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아, 걸 했는데 연애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 마세요 라는 거는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랑해도 될까요? 뭐 아직 사랑할 나이인가요? 12살이면? 12살이면 그냥 뭐 소꿉장난이죠, 소꿉장난. 네. 전 국민에 계신 12살을 때문에 네. 뭐 12살에 뭐 좋아하는 게 있나요? 꼭 해달라고 하는데 사랑해도 될까요? 꼭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 라디오 때 했었던 네. 노래인데 그때 기억나시나요? 저희 뭐 저 기억이 안 나요. 했었던 것 그 아이 핑크색 옷 입었었는데 맞아요? 기억 몰라요? 저도 이걸 쓴 사람이 소꿉장난일 뿐이죠. 아무튼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네. 노래 꼭 불러주세요 했는데 안 불러줄게요. 다음 주에 불러드릴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주제 사연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주제 예. 사연 하나씩만 읽고 또 노래 불러드릴까요 한번? 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 적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고 시달리고 있어요. 우울해요.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속은 진짜 흑하고 여운을 많이 남겨주시고 멜로망스의 선물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네요. 선물을 받고 싶으신가 본데 이름하고 예, 적어줬으면 선물 네, 제가 드릴텐데 바로 연락해서 드릴텐데 아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밝아 보이는데 네, 너무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사연이 너무 찡하네요. 너무 잘 썼어요 사연을. 김채린씨 19살 김채린씨 이제 고3 생활도 끝나가는데 뭔가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저와 같은 고3 분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꼭 원하는 대학 붙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올해에는 꼭 운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네. 전 아무튼 네 11월은 또 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한 달 남았네요, 그죠? 그렇죠. 한 달 남았으니까 네. 조금만 한 달 남았나? 한 달 한 달 한 달 딱 한 달 남았죠. 그 정도 남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전 힘내서 수능 네. 끝까지 잘 봤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저희 힘이 되는 노래로 촛불 하나 한번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란 두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게 손잡아줄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말이 다시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지만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우든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오늘 봐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언제나 두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강세야 넌 모두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났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목지 저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알고 싶어도 날 쏘는 나의 날개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열어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으기에 불을 밝힌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빛으로 다른 초를 붙였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이 사라져가고 마침 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리둥이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나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항상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라디오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드렸고요. 아직 사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불러드릴 노래도 많긴 한데 예. 사연이 좀 많은데 기타 사연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7살 친구가 보내줬네요. 정소희란 친구가 보내줬는데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라고. 네, 코스모스. 네, 네 빨개 이거 한번 어떻게 가사인가봐요. 적어준 그렇죠. 건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개졌대요 뿅, 빨개졌대요 뿅. 길가에 코스모스 얼굴. 달님이 살짝 입 맞췄더니 쪽. 달님이 살짝 입 맞췄더니 쪽. 빨개졌대요 뿅, 빨개졌대요 뿅. 이거 연습 안 하고 왔어요? 코스모스 얼굴. 이거 노래를 제가 전혀 모르는 노래예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네. 배운 노래라고. 그렇죠. 아... 자, 이거 혹시 아시나요? 전 잘 몰라요. 저희 20년 네. 20년 전이에요. 그러게요. 네, 사실 저희 유치원 때 노래도 모르는데 지금 그럼요, 그럼요. 작년 노래도 모르는데 코스모스 네, 마음이 이런... 너무 예쁜 친구 같아요. 네, 이렇게 배운 걸 또 적어줬어요. 혹시 여기 왔나요? 정소희 양? 소희 왔니? 소희 안 왔죠? 소희 왔으면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소희 왔어요? 소희예요? 너 소희야? 여보세요? 소희면 한번 손 들어볼래? 소희가 아닌가? 소희니? 뭔가 비슷한 나이 같긴 한데 아 어머님께서 네. 지금 맡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니, 소희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소희를 안다고 하나 보구나.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아 코스모스를 안다고? 혹시나 네. 뭐 이름 안 좋은데 여기 아주 필요한 사연이에요 저희에게. 여기 관계자님 이 미니언즈 아래한 망가진 듯 들으셨죠? 미니언 아래한 네, 망가진 것 들어주시고요.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네. 재밌는 거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뭐 종을 제대로 해놨다는데 미니언 종이 아니라 제가 좀 제대로 해놨습니다. 고쳐놨다는 거죠? 아 저거 수리했다는 네. 거네요. 이분에게 상품 드리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미니언즈 치료 필요할 듯 네. 저희가 미니언... 저 캡틴 미니언즈가 사실 작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 네. 올해 라디오가 좀 늦어지면서 늦게 맞습니다. 시작하면서 네. 좀 보수공사에 필요한데 나름 보수공사를 하고 올린 건데도 네. 좀 계속 비를 맞으면서 맞습니다. 힘들었었나 보죠. 아무튼 네. 저희가 아무튼 잘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람 세람이 알아요? 몰라요? 세람이? 모르죠. 15살 네. 김세람이고요. 어젯밤에는 중간고사 어젯밤에는 오늘 중간고사 마지막이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괜찮아서 너무 행복해요 하고 하트 뿅 날렸는데 소방차의 어젯밤 와, 이야기 나이가 어떻게 15살 와. 신청곡이 제가 소방차. 봤을 때 이 친구가 굉장히 센스에 네. 있는 게 어젯밤에는 해서 일부러 그걸 딱 한 거 아닐까 거 맞춘 거 방송을 같습니다. 방송을 하는 아무튼. 친구네 네. 아무튼 그런 거 같고요. 아무튼 이 친구 혹시 안 온 거 같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람양. 자 다음 네.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11살 정무영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나도 라디오 하고 싶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형 네. 나오면 되세요? 당연히 네, 저 대신 해도 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네. 네. MC율이 지금 잠을 안 자고 온 것보다 잘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무영이 네.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항상 열려있잖아요. 열린 라디오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항상 찾아오시면 네. 열어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15살의 오윤중 학생 오윤중 네. 학생 네. 네 저는 노래에 관심 있는 중2 청소년입니다. 네 중2병이 안 걸렸나 모르겠네. 네. 약간 아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장비만 있다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싶네요. 좋죠. 위 연락처로 네. 연락을 주세요. 저는 경력이 네. 많아서 네.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학교 축제에서 좀 날려나가요.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네. 잘하는지 한번 제가 네. 다음 주나 다음 해서 다음 회차 때 이 정무영 친구가 MC 보고 둘이 같이 가지고 노래 시키면 저희 한 주 쉴까요? 아, 저 딱 네. 좋은데? 네, 저희 한 주 쉬고 노래 다 시키고 네. 반주 정도는 해주세요. 이 두 친구를 저희가 다음 회차 때 빠르면 다음 회차 때 안 되면 다다음 회차 때 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좀 좋은 사연을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불러볼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노래 뭐죠? 너의 의미 아, 너의 라는 의미. 노래 불러드릴 예. 거고요.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중함을 좀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네. 네, 좀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실 이게 추석 전차 방송 준비였어요. 예. 그래서 추석 전주에 추석 때 사람 가족들끼리 모이면 서로 이제 소중함을 좀 깨닫고 그렇죠. 소중함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의 의미, 그러니까 가족들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생각으로 선곡했던 노래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좀 주변에 좀 가족들이든 누구든 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좀 같이 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좀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의미 들려드릴게요. 숨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모습으로 피고 스쳐 불어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고 그 웃음도 수수께끼가 되네 hey! 슬픔은 가니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스스로 피고 스쳐 불어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너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고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감사합니다. 너의 의미라는 노래고요. 네, 너무 춥죠? 아, 저도 춥습니다. 잘 안 넘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사연을 남은 사연을 좀 더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장민서 양이고요. 12살이고요. 우리 항상 캡틴 미니언즈에는 항상 12살에서 15살 사이가 제일 많이 네, 쓰는 것 같습니다. 많아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요.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장민서 군인지 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항상 울지 않으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을까요? 네. 11살 김은서울 신청곡은 여자친구의 여름비 힘든데 여자친구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아 14살 11살 11살 11살 여자친구 노래 힘이 날 수 있죠. 그렇죠, 힘이 나죠. 힘난 노래죠. 네, 자 9살 이다은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다이아의 나랑 사귈래를 신청해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같이 쓴 거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9살이에요. 네, 여기는 9살이고. 근데 이렇게 나랑 사귈래라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러게요. 그 고백을 받고 싶은 심리가 벌써부터. 그냥 속꼽장난이죠. 네, 속꼽장난. 네, 속꼽장난. 9살에서 12살 사이의 사랑은 속꼽장난이다. 다 속꼽장난입니다. 다. 아무튼 힘을 내길 바라면서 예. 노래를 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노래. 그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그댄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을 나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시죠? 저희가 이제 엔딩을 할 시간인데요. 네. 엔딩을 예. 아예 엔딩 멘트를 하고 노래를 한 곡 더 불러드리는 게 낫겠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엔딩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광고 한번 해볼까요? 네, 20초 뒤 광고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며 도움을 주시는 홍은일동 주민센터, 네, 서대문구청, 네, 서울시청, 서울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마리스 라디오 맛있는 걸로 선물로 응원으로 후원해 주실 분을 모시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이거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이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먹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돈을 받아가면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에게 봉사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과 참여 많이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좀 짧은 글귀 한번 네, 읽어드릴까요? 짧은 글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포기해버리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 가장 심각한 파산은 의욕을 상실한 텅 빈 영혼. 가장 나쁜 감정은 질투.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네, 프랭크 크레인이라는 분의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라는 시였습니다. 자, MC 소 씨는 이 시 구절에서 어떤 게 제일 와닿으시나요? 저는 사실 네. 뭔가 이거를 네.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건요. 그냥 좀 용서라는 것이 이제 다른 네. 사람의 이제 부족함을 바라봤을 때인데 사실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게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어도 장점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용서라는 네. 의미 자체는 어쩌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하면서 서로 좀 서로의 의미를 좀 진짜 생각하면서 네. 좀 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네.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네.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실수만 바라보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죠. 또 다른 것들로서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네. 나에게 좀 좋은 것들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거 좀 주는 사람이구나 네. 생각하면서 좀 서로가 계속해서 용서가 아닌 사랑을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MC 율 씨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나요? 저도 예. MC 소의 말에 네.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평소 용서를 좀 잘 하시나 보네요. 이게. 용서를 잘 네. 하죠. 그렇죠. 해피보이 유리. 그럼요. 아, 네. 긍정왕. 네. 저 용서 빼면 시체죠. 아, 네. 용서 빼면 예. 벌써 시체가 된 거 같아요. 네. 이미 시체. 그래서 시체구나 지금. 네. 송장이야. 잔송장이군요. 네. 아무튼. 자, 한번 여러분들 오늘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네. 추워서 저희도 좀 네, 많이 춥고 또 제가 발목이 아파가지고 좀 약을 먹고 하니까 조금 처져가지고 목소리가 처지고 MC 율도 같이 덩달아서 잠을 안 자고서 좀 처지고 예. MC 진한 혼자서 좀 톤을 올려서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재밌고 좀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내용들 팟캐스트와 유튜브 또 페이스북에 마리스 라디오 검색하시면 다시 들어보실 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10월 22일은 저희가 네. 한 번 더 일요일 6시에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날 예.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아무튼 마리스 라디오 시즌2 동사무소 앞 소공원에서 보다 더 강하고 네. 보다 더 재밌는 것으로 청소년들과 어른들 모든 세대가 이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 동네가 하나 될 때까지 즐거움이 넘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리스 라디오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리틀 세이지의 마리스 라디오. 기쁨이야.